이 시간에는 노래뮤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존쟁이 3년간. 존쟁이 3년 세워 길었던 거 짧았던 거 불 속에 고통 속에 잠겼던 3년 얼마나 많고 많은 아까운 새들이 싸늘히 쉬고 누웠나 이 땅에 역사의 상처로 된 전쟁의 3년간 산야인 흙보다도 단피가 더 밟히고 강들의 눈물과 피가 흘렀네 새들도 사라지고 꽃들도 재가 된 참혹한 전쟁이었네 거리와 마을들에선 애처로운 울음소리 뿐 영원히 잊지 않아 아파도 기억하리 전쟁의 3년간 숨이 진 전우들을 묻지도 못했다네 독포질 희폭마저 총탄에 찢겼네 피고인 가슴으로 전우와 작별하며 진경도 요로 나갔네 열정의 그네 부대들 전투 포화해진 그대들 영원히 잊지 않아 어떤 길이었는지 전쟁에 전쟁에 3년 세워 목숨과 맞바꾸고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지켰네 귀한 곳 잃었지만 귀한 곳 얻었네 위대한 승리란 그것은 전쟁의 3년간 영원히 잊지 않으리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존소닝 류차.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병사와 한순간. 한순간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존숭의 축포요 말하라. 승리 위해 뿌렸던 용사들의 비껴오네 주 이상으로 노림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